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가 대성공한 후 남조선 교대들이 8월 위기설을 내돌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위기설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대륙간 탄도로켓 2차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을 넘어섰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선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미 간의 대립과 모순이 첨예화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 특히 8월에 감행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계기로 우리가 또 다른 초강도 군사적 조치로 대응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미국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맹신과 추종이 체질화되어 있는 남조선 교대들만이 고안해낼 수 있는 잔꾀입니다.